1, 2, 3, 4 유난히 또 반짝였던 서울 처음 보는 또 다른 세상 땀에 잔뜩 벤치만 난 넌 뭔가 이상했었던 난 다 됐어 너 변했어 우리 대화는 숙제 같았지 하루는 베프 하루는 벤츠 I just wanna understand Hello my every year 우린 서로 mystery History. 그래서 더 특별한 걸까?